어렴풋이 떠오른 그 모습. 커다란 두 눈가에 눈물 고일 때 마치 사슴 같았어. 너를 처음 보던 그날 나의 가슴엔 밤은 나의 가슴엔 잔비만 한없이 내렸지. 잊지 마. 내게 말했던 그 모습은 사슴 같았어. 그날 나의 가슴엔 작은 불꽃이 피었지. 내가 떠난 그날 밤은 나의 가슴엔 잔비만 한없이 내렸지. 잊지 마. 목소리로 내게 말했던 그 모습은 사슴 같았어. 잊지 마. 목소리로 내게 말했던 그 모습은 사슴 같았어.